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B하이텍에서 상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하기 위한 교내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2024년 4월 3일 오후 1시부터 4시이며 DB하이텍 직무 및 지원 꿀팁 소개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한양대학교 HIT 간 양민용 커리어 라운지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상담회는 같은 장소에 있는 상담 부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B하이텍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목공예협회에서 제27회 전국 57 목공예대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분야는 57 및 목공예품, 가리공예품이며 작품 접수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시상은 37점의 작품에 대해 총 1억 3천만 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 목공예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개통 첫날 총 18,949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전 5시 반쯤 출발한 첫 차와 마지막 열차까지의 승하차 승객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가장 많은 승객이 승하차한 역은 동탄역이며 전체 승객의 43%입니다. 한편 이 같은 수치는 국토부가 예상한 주말 수요의 13% 정도 웃돕니다.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 회사에서 사장 A씨가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돈까지 편취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잦은 성희롱, 성관계에 대한 협박 등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는 A씨를 사기와 간음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한동안 감소 추세였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 탐지 건수는 모두 50만 3,3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건강검진 진단 결과 안내, 과태료 안내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가 35만 10건으로 69.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0년 1.3%, 2021년 8.2%를 기록한 것 대비 매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이준석, 담당의 배윤이었습니다.